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들 계약이 됐는데 뭐 아까 일부에서 뭐 캐나다에서 백투스쿨이라고 뭐 세일도 많이 하고 조금 들뜬 분위기를 조장은 하는데 네. 한국처럼 그런 상술 같아요 제 생각엔. 뭐 월마트 이런 데서 뭐 네. 원스톱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네. 뭐 스테이플스, 월마트 뭐 이런 데서 네. 이제 뭐 대대적으로 바꿔서 뭐. 그런데 뭐 매년 컴퓨터 바꿔줄 것도 아니고. 근데 컴퓨터는 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딸아이가 하도 맥탑을 갖고 싶어해서. 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보다는 작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지금. 저는 3학년은 아직은 컴퓨터 쓸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컴퓨터 다룰 줄 알아야죠, 당연히. 4학년이죠. 아, 그쵸. 4학년 올라가죠? 네. 뭐, 이제 학교에서도 컴퓨터가 있고, 이제 컴퓨터로 과제도 해야 하니까, 이제. 네. 해야 한, 이제, 하는, 이제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네. 그게 100% 모니터가 되고 네. 100% 이제 블록이 되면 네. 좀 이제 괜찮아요. 근데 컴퓨터는 게임도 하고 이제 할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근데 아직은 그 개인 컴퓨터를 놓고서 방에다 네. 놓고서 쓸 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모르겠어요. 한 5, 6학년? 뭐 내년쯤이면. 근데 아직은 뭐 집에서 아빠 컴퓨터 하나 있고 엄마 컴퓨터 하나 있는데 뭐 그거 24시간 가동되는 컴퓨터는 아빠 거밖에 없고 일 때문에 뭐 엄마 컴퓨터 이제 쉴 때 자기 네. 뭐 걸로 게임을 하든 뭐 과제를 하든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엄마 컴퓨터가 좀 괜찮나 봐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은 컴퓨터 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도. 뭐 저희 집에는 게임 할 만한 컴퓨터가 제 컴퓨터밖에 없는데. 아, 예. 전 제 컴퓨터 건드리는 게 싫어서 사주려고요. 저희도 뭐 아빠 작업용 컴퓨터니까 절대 뭐 그 컴퓨터 근처에 한 뭐 반경 5m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아이들이 와 완전 아, 애들 어리 있네요. 애들 어릴 때는 애들이 실수로 모르니까 만질 때가 있어서 뭐 그럼요. 파일이 날아간 적도 있고 뭐 아.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알아요. 이제 알 나이가 됐으니까 가까이 안 오고. 네, 저희 아이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예. 결국에는 컴퓨터에서 하는 그 마인크래프트 컴퓨터에서 하는 거랑 뭐 저희 지금 플레이스테이션도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거랑 태블릿에서 하는 거랑 다 달라요. 물론 게임의 기본은 같지만 예. 게임이 달라요. 예. 이제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른 스타일의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로 가더라고요. 이제 또 주변에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이러니까. 예. 결국 그걸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뒤처지면 또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뭐 저는 굳이 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막을 필요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네. 한 3-4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으려나요? 한국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PC방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을 거니까요. 우리 오락실 다닌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때만 해도 예. 저만 해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컴퓨터 가진 건 아니지만 예. 그때부터 졸랐거든요. 예. 네. IQ 1000때부터요? 네. 아, 예. 그때가 IQ 1000 이제 막 IQ 2000 이렇게 나올 텐데 예. 그때부터 졸랐거든요. 지금 세월이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예. 그리고 아이들, 지금 이제 학교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유치원 때부터 학교에서 예. 아이패드로 수업을 해요. 저희 아이들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예. 아이패드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 애들이 컴퓨터랑 아이패드 이런 걸 접하니까 훨씬 미디어에 접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그래서 뭐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의도치 않게 아이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제 또 뭐 어른들만 가야 하는 곳에 갈 수도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접속이 될 수도 있고 뭐 항상 그 위험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만 이제 부모들이 잘 컨트롤 해준다면 그런 걸 100% 컨트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 저는 좀 완벽한 써봤지만, 걸 만들어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세상에 완벽한 게 있을까요? 예, 그래도 왠지 라이너스님이라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백투스쿨 특집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애들이 이곳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네. 이제 그 얘기 초등학교 얘기 뭐 나중에 제가 하이스쿨은 제가 여기서 다닌 경험도 있고 뭐 많이 바뀌었겠죠? 하지만 뭐 네,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뭐 근데 또 캐나다는 워낙 안 바뀌니까 제가 다녔을 때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이스쿨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비교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저희 첫째는 한 유치원 때부터 1, 2학년 때까지는 카톨릭 학교에 다녔어요. 네. 예, 여기 뭐 카톨릭 학교 있고 일반 초등학교 있고 또 프랑스어로 가르쳐주는 또 학교가 있고요. 네, 프랑스어로만 공부를 하는 학교가 따로 있죠. 그리고 사립학교 있고. 네. 예. 사립학교가 한국보다 되게 보편화돼 있죠, 여기는. 예. 요즘 한국은 중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많은데 사실 사립학교가 뭐 학교라도 사실 그냥 공립학교랑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별한 사립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여기는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좀 애들 또 유학 때문에 같이 오시면 되게 사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좀 비싼데. 네. 그리고 뭐 카톨릭 스쿨도 괜찮아요. 저는 근데 카톨릭 스쿨은 그 세례를 받아야 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예. 좀 많이 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받아도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서. 아, 그래서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몇 개 학교들은 개방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고.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예.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일반 초등학교로 보낼까? 아니면 뭐 저희 집이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학교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왠지 카톨릭으로 보내면 좀 그 학교의 그 규칙도 좀 세고 네, 좀 그렇게 엄격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카톨릭으로 보냈는데 일단 결론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분위기는 똑같은데 네. 좀 종교 수업 이런 거 뭐 있나요? 일주일에 뭐 한 번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고 매일 아침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뭐 짧게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예회 같은 거 할 때도 내용 자체가 이제 성경 이야기고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겠네요. 저는 그런 게 뭐 거슬리거나 뭐 종교가 맞으니까 네. 근데 괜찮은데 저는 아직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종교색을 너무 많이 이렇게 입혀주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뭐 모태신앙 이런 것도 원치 않고 네. 어차피 종교야 본인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나중에 뭐 무교든 뭐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뭐 부모가 종교가 이러니까 너 뭐 카톨릭 학교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카톨릭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 종교 때문이기보다는 예. 그 학교의 분위기나 진짜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해서 가시잖아요 사실. 예. 예. 근데 한 몇 년 다니는 거 보고서 네. 뭐 그 차이가 없다. 아,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동네 그 오히려 평판이 더 좋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랭킹에 매겨져 있으면 그 랭킹이 좀 높은 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굳이 뭐 종교 때문이 아니라면 거기 보낼 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네. 옮겨봤는데 좀 만족해요. 지금 같은 학교에 지금 네. 따님을 같이 네. 보내고 계신데 이 학교 어떠세요? 저는 100% 만족을 해요. 저는 100% 만족하진 않아요. 어떤 점이 좀 그 일단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거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딸이 저희 이제 토론토에서 전학을 왔잖아요. 예. 그 토론토에 있을 때 여기 있는 학교는 주로 이제 학 그 반이 섞여 있는 혼합반이 많잖아요. 예. 1, 2학년 반, 뭐 2, 3학년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각 한 반에 두 학년이 같이 묶여 있고 뭐 수업은 개별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딸이 토론토에서 여기 오기 전에는 2학년을 2, 3학년 반에서 보냈어요.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3학년 교과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서 예.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와서 또 2, 3학년 반에 들어 3학년은 2, 3학년을 반에서 보내게 됐는데 예. 그 1년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여기서는 왜 배우는 게 없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1년 더 한 거예요, 결국엔. 예. 그렇겠네요. 예,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마냥 뭐 물론 이제 캐나다의 대부분의 공립 학교들이 그 초등학교 때는 놀리잖아요, 애들을.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찬반 의견도 뭐 꼭 아시안뿐만 아니라 백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일단은 많이 노는 분위기고 이제 주로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학업 성취를 위한다기보다는 친구들과 사회성을 기르고 뭐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3학년이 됐는데 예. 2학년 때 다 한 거를 굳이 1년을 더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를 체험해봤고 대학교를 체험해봤는데 네. 고등학교도 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도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왔으니까 네.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노는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인도 이쪽에서 온 친구들이 수학과 과학 쪽은 뭐 꽉 잡고 있고요. 너무 네. 쉬우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초등학교 얘기에 집중을 해보면, 네. 저는 지금 이 캐나다,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온타리오주에서 지금 이 학년별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네. 전혀 빡세지 않아요. 이게 뭐, 너무 널널하죠. 노는 분위기고, 네. 초등학교는 지금 그럴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인성? 네. 교육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널널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 건 지금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그 진도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토론토와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갈수록 점점 빡세지는 분위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대학이 빡세지나요? 그렇죠. 근데 네. 대학이 제일 빡세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그렇죠. 대학이 제일 힘들죠. 오히려 한국은 진짜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들어가서는 물론 지금은 또 이제 취업 때문에 달라졌지만 취업 때문에 힘든 거지. 그 사실 공부의 난이도도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 하시면... 때 아니면 제가 이 캐나다에 와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대학 갈 때까지만 정말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네. 들어간 순간부터 거의 노는 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멋내고 네. 왜 대학생 됐다 해서 네. 이제 뭐 맞아요.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또 여자들 또 네. 이제 뭐 옷 입는 데 또 신경 쓰고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정말 졸업을 못 하니까.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엄청나게 빡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차차차차 가면서 네. 좀 힘들어지고 네. 이제 취업 바로 직전인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정말 취업 전선에 뛰어들 만큼 거기서 정말 빡세게 배우고 다 배우고 전문적인 기술 다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빨리 적응하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놀아야 될 텐데 지금부터 뭘 더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한국 부모다 보니까 좀 이거저거 좀 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시키는 거는 예. 백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시키던데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학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게 저는 지금 페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들. 물론 런던과 토론토의 차이가 있고 캐나다와 한국의 차이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다녔던 그 초등학교의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면 저는 그건 반대이고 제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지금은 많이 당연히 바뀌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도. 하지만 또 듣기로는 또 뭐 간접적으로 또 얘기를 듣기로는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기의 방침, 여기의 분위기가 훨씬 저는 그래서 한국도 대안학교가 또 많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애들이 널널하게지만 그래도 배울 건 다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건 다 배우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속 진행이 좀 더딜 뿐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 저는 이 스피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그 느낀 점이 바로 그건 건데 뭐냐면 한국과 캐나다의 그 교육 시스템이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느낀 게 그때는 모두를 다 진짜 1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 100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 분위기예요. 뭐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100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제일 잘난 사람이고 제일 우대받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까 제가 뭐 제 딸아이가 공부를 안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보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공부에 이따 푸시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두 다 100점을 향해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는 진짜 아이들이 나중에 그 캐나다 시민으로 이제 점점 자라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 수 있을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저는 사실 아주 기본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근데 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책임지겠다 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장거리 달리기에서 뛰다가 두 여자 선수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일어난 선수는 계속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그 부축해주고 끝까지 그게 뭐 다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예를 들어서 글쎄요 뭐 그냥 좀 그런 느낌 그렇게 그 얘기에 붙여서 이거를 같이 엮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엘리트 지상주의가 아니라 또 너무 1등만을 예를 들어서 뭐 메달 집계도 우리나라 이제 금메달 우선으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베이스만 깔아주는 역할만 네. 하겠다 우리는 네. 딱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학교가 그 교육을 받고 잘한 애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성을 가지고 그런 품성을 갖고 잘하면 오히려 저는 좋죠. 좋다기보다는 다행인 거고. 근데 사실 모든 부모들이 바라길 예. 자기 아이가 기뻐만 하길 바라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도 이제 월반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네. 또 수제들 이제 간혹 나오는 수제들이 또 밤늦 코스가 있더라고요. 저희 네. 아들 클래스에도 그런 데가 한 명 있어서 네. 네. 네, 월반이 뭐 되고 뭐 월반도 그런, 되고 다른 네. 학교로 또 좀 간다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영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죠. 예. 예. 좀 한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부모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예, 부모가 예. 공부 학부 사실 학 그 아시안 뭐 한국 중국 뭐 이런 사람들 학부모들은 되게 학부열이 되게 높잖아요. 예. 그 학교의 그 기대치만큼 학교 일단 학교에서는 채워주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여기는 하이스쿨 때 보면 그 차 정비하는 클래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배웠어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가정 네.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수업 중에 피자를 만들고. 네. 저도 그거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그, 좀, 진로 선택이 빠른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아예 대학이 아니라 하이스쿨, 대학까지 진학을 할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네. 진로가 결정이 되면. 네. 전문대로 갈 수도 있고, 뭐 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무조건 목표가 대학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좀 그런 그리고 편이 대학 편이 좀 서울에 있는 대학이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좀 번듯한 대학이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 적성이나 자기가 앞으로 진로 결정한 거에 따라서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보다는 일단 학교 이름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갈 때만 해도, 물론 그 서울에 이름이 있는 학교들이 물론 다 1순위를 쫓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대학에 예. 이름 없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과를 가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적성에 맞춰서 과를 선택은 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 근데, 문제는 그렇긴 하지만 뭐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예. 학교에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진짜 말 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 기다린 졸업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예. 인문계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물론 이제 뭐 공업 고등학교도 있고 뭐 요즘에 예. 뭐 전산 고등학교도 따로 있고 이렇긴 하지만 저 여기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몇 달 차이로 늦게 이민을 오신 가족이 있어서 네.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네. 근데 그분의 자제분들 중에서 가장 큰 분이 그 대학생이셨는데 서울대 농대라고 해요. 네.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대가 아니라 이제 서울대라는 것 때문에. 네. 근데 분위기가, 예를 들면, 지방대 법대나 지방대 네. 의대 나온 사람보다 서울대 농대 나온, 뭐, 하여튼 뭐 그런, 왜냐면. 뭐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옛날에는. 벌써 뭐 20년 전 이야기니까요. 네. 근데 그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그게 농대든 뭐 어떤 무슨 뭐든 간에 근데 이상한 농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게 아닌데 그분은 그 서울대라는 명함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착해서 예, 그렇게 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뿌듯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괜찮아요. 뭐 그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캐나다에 와서 근데 캐나다에 왔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근데 캐나다에 와서 네. 이제 계속 그 명함을 내미는 거죠. 이제 그 근데 본인 아, 한인 사회에서 사실 여기서는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이제 ESL 시간이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 내가 한국의 최고 학부에 최고 학교를 나왔다. 근데 뭐 이런 문제는 건가요? 이제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니까 이제 네. 형이었는데 네. 그 형님의 이제 또 이제 부모님이 더 극성이신 거 있죠? 아. 이제 아들 네. 서울대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감투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눈꼴시려 보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 많이 바뀌었겠죠 지금은. 아 근데 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로 알아요. 네. 제가 뭐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분위기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지난주에 제 런던 포커스 사이트에 실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싫지 않은 기사 중에 하나가 온타리오주에서 네. 6학년들을 대상으로 수학 그 시험을 봤는데 아 수준이, 3학년 6학년 시험 보는 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평가하기 위해서 네. 3학년 얘기는 안 나왔고 저희 애들 3학년 시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6학년이 온타리오주 수준이 네. 이게 온타리오주에서 커트라인으로 해준 거를 못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좀 더 이제 여기서 보완을 하겠죠. 좀 더 이제, 왜냐면은, 네. 못 넘었으니까 넘겨야 하니까. 네. 이제 곧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네. 뭐 그걸 이제 뭐, 좀 더 빡세게 이제 좀 가르치겠죠. 수학 그쪽이 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네. 문제는 지금 6학년은 그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그런 건 있는데 네. 이게 네. 이번 올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꾸준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확실히 보완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네.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레벨에 네. 거기서 넘어가든지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교육청에서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금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는 특히 그 유학 오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좀 이런 해서 이제 학교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어느 학교가 좀 공부 좀 많이 시키고 랭킹도 높고 그렇다더라 그러면 좀 이렇게 애들을 옮겨주고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여기 이사를 오면은 이제 학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지역을 선정하고 이제 학교는 학군 그러니까 집 근처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 그 랭킹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네, 학교의 네. 랭킹, 예. 공립학교들 랭킹. 예. 그거 말고는 가보기 전에는 예. 다녀보기 전에는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까 아,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 차이는 있어요. 똑같은 공립 초등학교인데 네. 이 런던에서도 새로 짓고 좀 규모가 큰 학교가 있고 네. 저희 애들 다니는 좀 이제 가족적인 좀 네, 작은 규모의 학교가 있고 하이스쿨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하이스쿨을 작은 데를 다녔어요. 런던에서. 좀 네.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랭킹을 보니까 좀 낮은 지금 오랜만에 네. 모교 랭킹이 네. 좀 볼까 했는데 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는 좀 작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학교랑 작은 학교를 좀 비교해서 보니까 네. 큰 학교는 일단 애들이 또 너무 많고 애들이 너무 많은 만큼 물론 선생님, 교사의 수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되겠지만 애들이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많은 대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장단점은 있죠. 예. 어떤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뭐 장단점은 다 각각이 가지고 있겠지만 아까 그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에 예. 어떤 학군은 막 3점 어떤 학군은 8점 이러면은 부모가 누가 3점짜리 학교에 보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학 오시는 분들이 학군을 보고 오시는 네. 거죠. 집 마련할 때도 그 그렇죠. 그거 가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그거 네.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걸 네.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평판도 들어보고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평판도 주로 이제 다니는 학교에 대한 평판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여기도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서 네. 일단 그 생활 수준에 네. 비례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역별로 좀 다르니까. 예. 예. 뭐 이사 같은 거 할 때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북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전세... 서쪽이 좋으면 서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집값은 학군에 비례하고, 예. 당연히 학군이 좋은 집값도 높고 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근데 저는 또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은 또 학군도 좋고. 예.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는 작을수록 좋은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고. 네. 지금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게 교장 선생이 전교생을 다 알죠. 예. 서로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그럴 그래서 수 있는 문제가 분위기죠. 정말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선생한테 쪽지를 보내면 선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담임 선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그 노트를 교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교장이 또 그걸 보고 또 자기 선에서 또 처리하고 그리고 처리했으니까 교장이 직접 전화로 아니면 노트로 알려서 어떻게 처리했다 알려줘서 고맙다 이게 확실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최고 결정권자 최고 권위자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그게 네. 너무 규모가 큰 학교 같으면 그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워낙 또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교장 선생이 모든 애들을 다 알아서, 정말 직접 자기가 쪽지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컴플레인이나, 네. 아니면 의견들이,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아, 누가 이런 건의를 올렸네? 어떤 애가 올렸는 줄 알고, 다 알고서 자기가 이제 다 아니까, 아는 애들에 대해서, 또 그만큼 잘 챙겨줄 수 있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수 건성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학교가 작으면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장점은 저는 그걸로 크게 인상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서 큰 학교였으면 좀 힘들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일단 스쿨버스 너무 편하고요. 그렇죠. 스쿨버스는 여기서는 무조건 다 타니까 한국은 예. 아직까지 그렇진 않죠. 한국은 그런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저는 어릴 때 스쿨버스를 타는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예.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데 예.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희 아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초등학교는 걸어가야 좀 멀어도 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는 혼자 걸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 그쵸. 예. 예. 아이를. 예. 이게 되게 한국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초등학교도 지금 성인이 돼서 네. 그 거리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으면 그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예를 들어 그 동이면 그 동 네. 안에 있었어요. 네. 뭐 있었으니까 배정이 됐겠죠. 근데 네. 다 동네 사는 애들이 다 멀리 그렇게 걸어 다녔던 걸로. 그렇다고 뭐 옛날에 산골 넘어서 이게 아니라 네. 하지만 저희 정말,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다니기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기에는 꽤 먼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먼 거리를 아이들을 아마 그 말 없이 게... 예 그러니까요. 뭐, 참 신기해요. 저희 때는 정말 뭐 거의 뭐 군대식으로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안 가면 어쩔 건데 뭐 이런 분위기. 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뭐 멀든 뭐 하든. 네. 뭐 중학교야 애들 좀 많이 컸으니까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다녔는데 뭐 그때도 그 만원 버스에 애들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고 통학 이제 애들 학교 가는 시간이 다 몰려 있어서 지각하지 않으려면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문을 못 닫고 가요. 완전히 그 스턴트맨이 매달리는 거 있죠? 네. 버스에 매달려서 가는 것처럼요. 정말 그 손 놓으면 차 밖으로 떨어져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거 매일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늦지 않으면, 예, 중학교 때. 예. 다음 차도 역시 꽉 찬 차가 오는데. 네, 맞아요.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알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없으니까 보내는 거죠. 60, 70km로 달리는 버스에서 정말 스턴트맨처럼 매달려서 다는 지금 저희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걸 알면, 그 상황을 알면 절대 그렇게 보내주고, 차를 태워줘서 보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데. 아니면 참... 그게 매달리지 않아서 안에 있어도 완전히 애들이 막 사람이 껴있어. 네, 낑기고, 네, 뭐, 치이고, 거기서 그걸 알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네. 버스에 태워서.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네. 매일 스턴트맨이 돼서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해요. 이게 한국이 아직도 그런지. 예. 그렇다고 모든 부모들이 또 다 차로 이렇게 또 태워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단 다 그런 분위기니까. 아, 스쿨버스가 있어도 문제인 게 한국은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스쿨버스, 뭐 아파트 네, 단지로 나오잖아요. 예, 예, 노란 이게 사고가 버스. 굉장히 많아요. 후진하다가 애들 치고. 예, 맞아요. 그런 사고들이. 애가 안에서 방치돼서 죽고, 예, 뭐 문에 껴서 죽고.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서, 왜? 여기서 모든 게 약자 위주잖아요. 그렇죠. 우선이고, 예. 애들, 예. 노약자, 뭐 이렇게 장애인들. 네.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런 점이 부족해서 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너무 사고가 잦게 일어나는. 그게 이제 보편성의 차이겠죠. 예. 그 스쿨버스가 얼마나 여기는 원래 옛날부터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고, 뭐, 우선이고, 제일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이니까. 여기 기사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겠어요. 이게 되게 좋은 직장이겠죠? 그 버스 운전. 그러면서도 사고 한번 나면, 얼마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버스가 뭘 들이받은 사고가 런던 아니고 런던 밖에 어디 작은 타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완전히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체포돼서. 아. 예, 애들 다 태우고. 버스를 받은 거예요? 일반 차가? 아니요, 스쿨버스가 스쿨버스 운전사 잘못으로 사고를 났는데. 사고 난 거예요? 굉장히 애들 다 타고 있었으니까. 그럼요, 그거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기사나 아니고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 교사들도 있을 테니까 그 완전히 애들 다 잘 탔는지 확인하고 애들 뭐 뒤에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어이 없이 애들이 죽어 나가니까. 죽어나가지까지는 않지 않나요? 한두 명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매년 굉장히 많던데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방 이런 데는 스쿨버스가 되게 보편화돼 있지만 아직 초등학교까지는 예. 스쿨버스가 보편화돼 있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중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까지 매일 애국가가 나왔었나요? 아니죠. 월요일에 한번 애국조회 했었죠. 저희는. 저는 애국조회라는 말은 일단 생소한데. 아니, 예, 네. 월요일마다 했습니다. 애들 네. 강당이나 아니면 네, 조회를 운동장에서 예. 막 하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요. 애국조회. 애국조회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저 초등조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국가 부르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애들 픽픽 쓰러지고, 그, 떼약볕에서 그러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나라는 이제 캐나다 국가가 나옵니다. 매일. 그렇군요. 유치원 예, 때부터. 이제 일어나서 노래를 들어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건가요? 그냥 일어서 있으면 돼요. 국가 나올 때 일어나다가 네. 이제 앉으면 되는 거고. 네. 따라 안 불러도 되고. 아, 네. 안 불러도 되나요? 그렇죠. 조회는 부르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모르겠지만, 네. 제 초등, 그러니까. 하도 매일같이 들려주니까. 네. 그거를 흥얼흥얼 거린 거 아닐까요? 불러야 한다고. 아니,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저는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대. 어, 그때는 시민권도 나오기 전이고, 난 캐나다 시민도 아닌데 내가 왜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괜히 반항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도서관에 그때 있었는데, 네. 스피커에서 국가가 나올 때, 저는 그때 구석자리에 칸막이에 앉아서, 어, 책 보는 척 하면서, 근데 사서가 와서 일어나라고. 야. 난 시민 아니다 아직. 난 시민 아니다 그랬어요. 네. 진짜로? 예. 네. 아 그때 조금 그 사춘기였는지. 근데 사서가 그래도 일어나라고 해서 어, 일어났다가 사서가 돌아가고 나서 곧바로 앉았다. 아,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 캐나다라는 네. 제목의 노래를 국가가 나옵니다. 네. 어... 아침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얘기만 하는 거니까 지금 어, 초등학교는 실내화를 신어요. 네. 이제 하이스쿨에는 하이, 어, 실내화가 없고요. 어, 초등학교는 신습니다. 어. 근데 실내화를 신는데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신던 그런 실내화는 아니죠. 예. 그냥 신발 주머니도 없고 그냥 학교에 예. 그냥 학교에 넣고 예. 다니고 아, 신는 거고. 저희 때는 하얀 운동화, 아, 하얀 실내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애들을 운동장 밖이나 어, 학교 밖에 이제 세워놔요. 그리고 딱 종 치면 들여 보내줍니다. 네.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열려있으면. 먼저 안 열려있죠. 문은 안 열려있죠. 예, 예. 근데 열어주지. 예를 들어서 겨울에. 겨울에도 추운데. 춥게 하죠. 그리고 예. 그 꼭 점심시간에도 밖에 내보내죠. 예. 그 리세스라고 해서. 예, 리세스 시간에도 내보내고. 아프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밖에 나가야 내보내야 되죠. 어. 너무 추운데 그냥 안에서 한겨울에 눈이 예. 많이 와도 근데 일본에서도 좀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애들 좀 추위에 적응을 좀 하게끔 하려고 네. 겨울에 반바지 입혀서 네. 키운다고 하는 것 거의 뭐 그런 분위기죠. 근데 아, 네. 애들한테 좀 아니죠. 활동적으로 네. 어, 좀 그게 취지라고는 하는데 어. 또 너무 추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봐서 네. 좀 이게 영하 몇 도 밑으로 오는 안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하 몇 도? 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혹한 때도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비 올 때는 안 나가는데 오히려 날씨가 따뜻한데 비가 오면 안 내보 왜 옷이 또 젖고 그러니까? 아니요, 영하 몇 도 이하면 안 내보낸다고 알고 있어요. 예. 어,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 물어보셨어요? 그런 예. 거 봤나? 왜냐하면은 저 집에서 엄청 추운 날 있잖아요. 네. 황당할 정도로 추운 날 네. 물어보면 너 오늘 나갔니? 나갔다고 하더라. 와 진짜 오늘 같은 날. 야 진 징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여기선 반드시 리세스 시간에 내보냅니다. 네, 밖에 나가야 아. 되죠. 네. 그리고 런치 시간에 점심 시간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아토피는 한국 애들이 많은데 여기 또 알러지가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땅콩 알러지가 네, 많고요. 땅콩 알러지 저희 애도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어 근데 신기한 알러지도 굉장히 많아요. 우유, 그러니까 그럼요. 유제품, 뭐 네. 그것도 좀 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우유로 반죽된 뭐 피자, 빵 다 못 먹고, 네,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경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두유밖에 못 먹고. 네. 빵도 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야 되고 네. 이래서 근데 그런 거 있죠? 한 학급에 어떤 네. 알러지가 있는 애가 있으면 걔만 안 먹으면 되는데 다른 애들 다 못 먹게 해요. 그 음식을 못 싸오게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애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땅콩 버터에 빵에 발라오고 이런 애들 네. 뭐 너무 좋아 집에서 너무 좋아해서 싸가고 싶은데 못 싸오는 거죠 저희 애 때문에 네. 확실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저희 애도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네. 싸갔다가 그냥 안 먹고 가지고 와서 네. 거기 선생이 적어준 노트를 보면 아, 우리 반에 그 알러지 있는 애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너무 고맙죠, 확실하게 챙겨주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심지어는 아이들끼리 음식물을 쉐어하는 것도 안 됐어요. 아, 절대 안 되죠. 예. 그래서 딱 자기 거만 자기가 건드려서 자기 거 먹어야 되고 예. 다른 뭐 친구가 뭐 이거 맛있다고 먹어볼래? 우리는 서로 학교 다닐 때 뭐 예. 친구 먹던 거 막 뺏어먹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그래, 근데 이런 게 절대 성행이 안 되고, 예. 아이들이 아예 교육을 그렇게 받고, 예, 예. 그렇게, 아, 그래서,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런던은 시골이라 그런지, 물론 이제 교육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강하게 터치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긴 생일 파티에도 확실하게, 얘 뭐 먹을 수, 뭐 먹을 수,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하고, 예. 얘기도 들어보면 그 아이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아이가 초콜릿을 많이 가졌으면 예. 막 나눠 먹고 그 토론토에서 절 그러니까 이게 토론토 한국 뭐 런던 지역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그 클래스의 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그쵸? 것 같은데 아 지금 학급에 알러지가 있나 없나는 선생님이 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예, 그건 당연히 파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초콜릿 알러지가 없으면 뭐 먹는 거는 네. 서로 나눠 먹는 거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해도 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던 그게 재밌었던 게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죠? 절대 네. 못 하다가 여기 와서는 네. 하는 거예요. 네. 뭐 재량껏 그거는 뭐 근데 못 먹게 하는 것도 뭐 알러지 없는데 뭐 예,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네. 또 여기는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에피펜이라고 네 그런 게 잘 돼 예. 있고. 저희도 하나 갖다 줬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응급 처치를 해주니까 네. 뭐 아무튼 뭐 그러고 여긴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핫런치라는 거 있죠. 애들 도시락 안 싸가도 되는 날. 피자런치. 예, 피자런치도 예.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 핫도그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주문은 해서.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결국에는 학교에 재정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는 예. 거라고 알고 있어요. 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네. 또 애들도 또 좋아하고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한국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학교에 뭐 성금 모금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부리도 예. 뭐 가정통신문 진짜 뭐 매주 하면 한두 장씩은 해서 뭐 돈 걷어가는 것도 많고. 예. 근데 여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그 대신 이유 없이 돈 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고요. 아 그렇죠. 이유 없이 돈 예.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죠. 뭔가 하면서 바자회 같은 네. 뭔가 이렇게 뭐, 하면서 네. 액수도 자기 사실 내는 사람 마음이긴 예. 하지만.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믿고서 이제 그런 게 참여하고 네. 뭐 형편이면 뭐 넉넉하게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게 해도 네. 괜찮은 게 부정하게 쓰이지 않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네. 하니까 그런 믿음이 서로 예. 있는.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고 네.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그 정부에서 지침이 네. 내려오는 거니까. 평화의 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우리 학교랑 무슨 뭐 폐품 네.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크리스마스 씰 또 뭘 그걸 거의 크리스마스 씰은 뭐 사실 좋은데 쓰는 건 맞긴 하지만. 근데 그때 거의 강압적으로 팔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올림픽 때는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금 행사. 아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 할 때 86, 88 때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티켓도 강압적으로 그 비인기 종목. 아 머릿수 채워야 되니까. 야 서울에 계셨으니까 그런 게 되는군요. 무조건 사라 이런 게 있었어. 몇 장씩 1인당 지방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안 사니까 좋은데 그건. 올림픽 구경도 못했는데. 한국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비화 하나 말씀드리면 주말에. 네. 고깃집에서. 네. 저희 가족들, 이제,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네. 담임선생님은 이제 그 체육선생이어서. 네. 체육 그 부 선생님들하고 네. 이제 회식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나? 아무튼 아는 척을 했죠. 네. 반갑잖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고깃집에서 만났으니까. 네. 왔니? 가면서 인사하고, 이제, 약주 좀 하시고. 네. 이제 부모님 이제 인사하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먹고 가고, 네. 그분들은 회식하고 가시고. 네. 다음날. 네. 월요일인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애들 다 보는 데서. 네. 이제 전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애들한테. 아 만났는데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계산은 다 하고 갈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앞에 불려나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니네들 회식하는데, 왜 우리가 그거. 거의, 융통성이 굉장히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애들 앞에서. 아, 애들이 있는. 아, 그쵸. 예, 조회식 불러놓고. 예, 그래서. 야.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우리는. 그 육성회였거든요. 네. 아 이런 것도 하는데 그 정도 해주면 된 거 아니야? 왜 내가 너희들 회식하는 것까지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속으로 막 그게 끌어올랐어. 네, 얘기들 당연하죠. 예. 너무 어이가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뭐 그때 반항할 수도 없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반발을 하겠어요? 아니면 집에서 뭐 집에서 이르겠어요? 아니면 뭐 집에서 이를 수는 있죠. 교육청에 갔다가 집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교육청에다가 제가 뭐 그걸 뭐 찌르겠어요. 네. 근데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런 얘기를 공격연을 하게 했고 촌지를 안 주면 촌지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아, 그랬나요? 그렇게 반응을 했던 때였어요. 저희 때는. 아... 그리고 촌지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확실히 눈에 띄는 그 차이가 있었고요. 아...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네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지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자란 것 같아요. 물론 예. 뭐 저희 어머니가 저 몰래 따로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예 그래서 그 좀 그랬습니다. 아 사실 옛날에 그런 분위기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저희 때만 해도 뭐 어디 보자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우리 나중에 한국에서 학창 시절 한번 할까요? 지금 할 얘기 정말 많은데 지금 들어봐도 그 당시는 너무나 당연했던 건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상식을 벗어난 아 내가 왜 이걸 참고 살았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는 정말로 그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네. 서울이 더 심했나 봐요.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뭐 아닌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서울에는 사람도 더 많으니까. 아, 네. 아니 근데 학교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여서 정말 옛날엔 그런 분위기가 정상적인 선생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학교에 그런가요? 그 사립학교라서 거의 뭐 한 번 자리 잡으면 그 10년 전 선배들도 다 그 선생한테 똑같이 당했던 네, 선생님 이런 분위기. 맞아요. 그런 분위기 많이 또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 선생님들이 남아 있더라고. 20년 지났는데. 사립학교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그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이죠. 걔들 글 올리는 거 보면 아 진짜요? 똑같은 패턴으로. 예.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예. 천국이죠. 여기는. 예. 여기는 그런 건 없죠.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Father's Day, Mother's Day 이제 뭐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제 뭐 많더라고요. 애들한테 이제 행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제 가족 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네. 뭐 뭔가 공연을 준비해서 네. 식구들 가서 이제 보고 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전 한국에서 그런 걸 했던 게 운동회 때나 좀 1년에 한번 연례 행사로 했던 것 같은데 메스 게임을 하든 예, 뭘 하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예. 운동회. 그게 참 재밌는 게 저희는 진짜 그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은 진짜 한참 전부터 그 땡볕에서 아, 맞아요. 진짜 힘들게 하잖아요, 억지로. 예. 근데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합창한다고 노래를 들으러 가보니까. 예, 그런 거 진짜 많죠, 여기. 근데 그 수준이. 별 것도 아닌데, 예. 이거는 뭐, 연습을 했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강압적인 연습은 없었다는 게 확실한 거죠. 한국 같았으면 그게 딱 열 맞춰서 그러니까요. 할 텐데 열 맞춰서 딱 그 노래 화음 예. 딱 맞춰서 딱 나올 게 나올 텐데 여기는 뭐 완전히 뭐 그냥 오히려 실수하면 재밌어서 더 박수가 많이 나오는 너무 좋은 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틀리면 더 재밌고 좀 이런 그러니까요. 예. 되게 분위기가 너무 자유스러워서 좀 뭐랄까 적응 저는 한국 그 식으로 살아온 저는 예. 적응이 힘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아까 촌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촌지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학년 다 끝났을 때 이제 학부모한테 선물을 하죠. 다 끝났으니까 선물하니까 총진 아니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네. 더 잘 봐줄 것도 없는데 이제. 아 뭐 근데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선물. 거의 이거는 저희도 이제 선물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게 정말 뭐 선물이라고 할 게 정말 약소하잖아요. 카드 한 장에다가 네.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카드, 뭐 네,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라든지 네. 그런 거, LCBO 카드라든지, 네. 뭐 쇼퍼스 뭐 이런 카드라든지, 하여튼 네. 이런 정말 네, 약소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애가 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애들이 얘들에서 선호 된다고 하면 그 매년 챙겨야 된다, 선물로 챙겨야 된다고 하면 물건을 사서 뭘 사야 될지 또 고민이겠지만, 네. 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뭐 카드 한 장 고맙다고 써서 거기다가 그 기프트 카드 한 장 넣어서 이렇게 보내고 네. 이걸 총질하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네. 어차피 저는 사실 네. 처음에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가정 형편이 힘든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카드를 가져가잖아요, 일단은. 예, 예. 예. 아.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어떤 선물 같은 게 들어 있을 텐데. 저희는 애들이 직접 집에서 A4 용지에다가 네. 그려서 좀 만들고 더 네. 의미가 있으니까 네. 예, 좋아하고 뭐 돈 네, 들여서 카드도 안 사고. 예. 그 기프트 카드를 진짜 만약에 그 예를 들면 한국 같은 생활고 대상자 같은 아. 그런 가정에서 아, 예, 예. 예. 다른 아이들은 가져가는데 내가 아 100% 가져오는 것 같진 않던데 보니까요? 네 그렇죠. 예, 100% 예. 가져가는 건 아닌데 예.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니까 누구는 예. 가져오는데 나는 못 가져가면 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냥 카드 정도만 보내면 네. 괜찮지 않나요? 저는 뭐 그거에 네, 뭐 예. 고마움을 담아서 네. 카드에서 그냥 그렇죠. 예, 메시지만 써서 보내도 그게 좋은 선물인데 한국과 좀 다른 점을 저희도 뭐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학교 방침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애가 아파서 결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화로 이제 무조건 알려야 돼요 먼저 네, 학교에 맞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애가 실종이 된지 막 몇 달이 지나도 몰라서 거의 뭐 그런 문제 최근에 좀 있었죠 한국에서 몇 번?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체크를 안 하니까 체크 애가 안 하나요? 장기 결석을 해도 그냥 아 계속 안 나오니까 애가 집에서 뭐 무슨 뭐 근데 그래서 가봐서 뭐 애가 보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국에서 최근에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뭐. 담임이 반드시 뭐 체크를 해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장기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동안 연락이 끊어 그러니까 뭐 통보 네. 부모의 통보 없이 연락이 안 되면 무조건 네. 학교에 알리고 네. 직접 알아보 이게 이 그런 게 이제야 네.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선 절대 뭐 단 하루라도 연락이 없이 애 안 오면 집으로 전화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깜빡 잊고 전화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럼 아 왜 안 하냐고 애 아파서 못 갔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그거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전화하는 게 부담은 없어요. 기계가 맞거든요. 그렇죠. 예. 네. 기계에다 그냥 학생 이름이랑 예. 왜 못 가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전화를 안 하면 전화 오니까 네. 이렇게 전화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각 이제 좀 부득이하게 늦을 때도 일단 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려줘. 예. 근데 제가 한 적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여기는 이제 그걸 쓰잖아요 맨날 학교에 그 노트를 쓰잖아요 선생님한테 예, 예, 예. 선생님 뭐 이렇게 알림장 같은 거 예, 맞아요. 예, 그런 게 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뭐 내일 예를 들어 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아 저도 그런 예 그걸로 쓰고 지각이 거기다 썼는데 예. 거기다 썼더니 그걸 쓴 건 와 별개로 또 학교에 별개로, 예, 전화는 예. 또 해야 되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무실로 예, 그게 가는 줄 알았는데 예. 담임 선생님만 잘 읽었습니다. 예, 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예, 사무실까지는 예. 안 갔더라고요. 오피스까지는. 예. 그래서 예. 그걸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예, 예. 왜 안 왔는데, 왜 안 왔는데, 오피스에서. 노트에다가 아예 네. 사무실에 그렇게. 알려주세요. 예. 아. 그렇게. 를 안 했구나.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아젠다라고 하죠. 그거. 예, 아젠다. 예. 활용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툭 하면 그냥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어포인먼트가 있거나. 네. 뭐 그럴 때 당연히 전날에 미리 써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조금 담임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좀 무조건 노트에다가 써서 하면 써서 얘기해주면 아 선생님한테요 다음 날로 처리가 싹 돼요. 아무튼 뭐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젠다 잘 활용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이 대강 보고서 그냥 넘기진 않아요. 뭐든지 어떤 내용이든 거기 적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하고 답을 써서 보내주니까 정말 자질구레한 일 가지고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담임 선생님이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쓰면 예, 이제 또 반응도 또 있고 예. 그걸 하라고 아젠다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 예. 맞아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성적표 얘기 좀 하죠. 성적표도 또 우리나라 좀 수우미양과 좀 비슷하게 오긴 하는데.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 수우미양과 성적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잘함, 보통, 모자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6학년 때까지요? 네.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좋다. 우리는 수우미양과로 나왔어.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럼요. 저는 여기가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일단 과목별 성적 과목별로 성적이 뭐 A, B, C, D 이렇게 따로 먹이지만 또 앞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개인 인성에 관한 그런 예. 정말 성의껏. 예. 거의 에세이를 보던 듯이. 저는 또 성적 어떻게 다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제 생각에는 패턴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진짜 패턴대로 그 진짜 짤막하게 하잖아요. 네. 한두 줄이죠. 한두 줄. 그러니까요. 예. 뭐 품행이 방정하고 뭐 이 얘기밖에 없는데 주위가 산만하고 뭐 이런 얘기 네, 틀에 박힌 근데 여기는 과목별로 애들이 뭘 예. 잘하는지 그게 다 있죠. 뭐가 취약한지 예. 다 있죠. 그리고 그 경열성으로 써주는데 그래도 되게 디테일하게 써줘요. 그러니까 예. 부모가 아 얘가 지난 학기 동안 어떻게 했구나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그걸 좀 더 보충해 줄 게 있으면 아 이거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다 알 수 있고 네. 건성으로 쓰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정말 선생이 한 명 한 명 관찰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네, 저는 되게 좋게 말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네, 사실 아이들도 보니까 예. 그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격려하는 식으로 써주면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건 뭐 엑셀런트 있고 뭐 굿 있고 하여튼 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으로 치면 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 미 정도 받아도 거기 선생님이 잘했다고 써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되게 잘한 줄 알고 여긴 그게 되게 많죠.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해도 되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아시죠? 그 축구팀에서 그 코치가 잘 못해도 격려해주고 예 네, 잘했다고 한 거 그러니까 애들 기 안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 그게 되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전 뭐 그래요 저는 이게 일단 저희 아들도 축구 시즌 끝났지만. 네. 마지막 경기, 고별 경기죠. 거기서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었어요. 시즌 첫 골. 시즌 첫 골을 마지막 경기에서. 예. 페널티킥으로. 와, 어떻게 페널티킥 슈가 됐네요. 수비수니까 골 낼 기회는 별로 많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 어떻게 우연치 않게 넣어서. 그러니까 거의 골 넣고 좋아하는 게, 거의 이제 골게터가 이제 팀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계속 이제 골 많이 집어넣는 네. 애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 집어넣는 걸 거의 뭐 자기 골로 팀을 거의 뭐 수렁에서 건진 것처럼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네. 좋아하고 그냥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분위기를 네가 우리 팀을 구했어. 그러니까 팀이 10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도 한 골 집어넣으면 그렇게 격려해주고 네, 정말 큰일을 한 것처럼 네. 기 안 줄게. 아이고 뭐 게임일 뿐이야 즐겨. 뭐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성적표가 나오면 의뢰 담임 선생과 미팅을 잡게 돼 있는데 그것도 네. 뭐 이제 옵션이니까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네. 안 하는데 거의 하죠. 예, 거의 하는 게 좋죠. 네. 물론 성적표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들으러 가는 거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점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네. 가면 뭘 모르. 저는 정말 할 얘기가 없던데요. 할 얘기가 너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애가 뭐 선생님 말씀에 집중 잘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룰 잘 지키는지 뭐 질서 잘 지키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혹시 뭐가 나게 굴진 않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애가 남한테 배척당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가 남을 배척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친구들 그부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네, 보통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누구하고 친한지 네. 누구하고 안 친한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네, 다 알고. 선생님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다 알고 식사 시간에 안 떠들고 잘 먹냐?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유치원 다니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 학부형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별일 진짜 몰라도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 얼굴 한번 그냥 눈도장 찍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처음 이제 보통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 왜냐하면 예. 일단 영어 의사소통도 힘든데. 괜히 선생님한테 가서 예. 인터뷰니까 선생님과 1대1 면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 선생님들이 다 좋아서 그거 다 감안해서 다. 예,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다 프로예요, 사실. 그래서 예. 영어 못하는 학부모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대를 해봤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알아서 잘들 말을 뭐 해주고. 물어보지 않으면 알아서 이제 그 네. 아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부담 만약에 뭐 진짜 부담스러워서 안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부모도 꽤 있더라고요, 의외로.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일단은 무조건 갔는데, 예. 뭐 저는 처음에 영어 못할 때도 갔어요, 일단은 무조건. 전 이번 학기는 안 갔어. 이번 3학년 때는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예, 뭐 그래도 예. 저는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가시라는. 네. 예. 근데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가는 건가요? 그 학기가 두 번이니까, 아니면 끝날 때 어쩔 땐 두 번 할 때도 있고, 어쩔 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거는 저는 이때까지. 그때 다 어떤 해는 두 번 간 적이 있고 어떤 해는 예. 한 번도 간 적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선생님들 파업해가지고 예, 예. 그런 아, 기회가 맞아요. 없었던 예. 것 같아요. 참 재밌죠. 선생님들 파업도 하고. 라이너스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 학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토론토가 좀 차이가 있고 이런 점도 이런 미팅 때 건의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 교육청의 문제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성향의 문제가 되게, 여기는 예. 제가 좀 이렇게 봐온 결과에 의하면 그 선생님들 간의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선생님은 진짜 학구적인 걸로 파서 네. 아이들을 되게 뭐랄까 되게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옛날 진짜 백인 스타일 같은 그런 뭐 어릴 때는 놀아야지 무슨 공부냐 놀아라 예. 뭐 공부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되게 그런 스타일이 구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뭐 학부모에 의해서 그런 성향이 또 구분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런 구분이 돼서 그런 게 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반을 옮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드를 봤는데 모던 패밀리라고 예, 예.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데 거기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혹시 아시나요? 모던 패밀리? 예, 압니다. 그 부부 그 게이 부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 예. 그 딸이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예, 예. 그 딸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되게 예. 엄한 거예요. 되게 숙제를 많이 내주고 예. 공부를 너무 엄격하게 시키고 문법 철자 하나 틀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짚어주고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 옆반 선생님은 그거와 정반대에 예. 진짜 완전 프리하게 애들을 그냥 방목시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모는 그쪽 반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놀게 하는. 여기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특히 캐네디언 사회에서는 되게 뭐 놀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마침 그 반에 자리가 나서 한 명이 전화가 갔는지 어땠는지 예.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뭐 옮기려다가 결국엔 아이가 우리 예. 선생님이 더 좋아 이래서 뭐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낳는다는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 미드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올 만큼 되게 예. 여기서도 부모들 간의 그런 성향이나 선생님들의 성향이 되게 차이가 많이 그 좀 격차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학부모의 선택이겠죠. 본인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뭐 그렇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예. 예. 옮기는 거죠. 예. 교육 시스템을 거의 뭐 전반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초등학교 얘기만 해도 오늘 굉장히 깊이 다룬 것 같은데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 런던, 온타리오주 제가 토론토는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런던 포커스니까 런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런던의 초등학교는 뭐 네, 제가 간략한 느낌으로는 런던은 좀 그 토론토라는 그 대도시보다는 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은 하지만 교육도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예, 교육도시로 유명하죠. 예. 제 생각은 고등학교, 대학교인 것 같고. 예. 초등학생 때는 그래서 런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왜냐면 예. 아이들이,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네. 뭐, 기본적인 학교. 랭킹도 꽤 높던데요. 네, 랭킹도 예. 뭐, 기본 수준 이상은 다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다는 게. 네. 제 의견입니다. 유학, 이민, 정말 저는 캐나다, 만한 것이 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 면을 봤을 때, 네. 뭐 북유럽 국가들도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뜻 가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영어권도 아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날씨도 그렇고. 네, 그렇죠. 호주, 캐나다가 뭐 미국이나 영국보다 각광받는 이유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또 요즘은 토론토나 대도시보다는 좀 이런 중소도시로 네. 많이들 네. 오는 분위기고. 네. 오늘 말씀드린 뭐 이런 이유가 모르셨더라도 다 이렇게 주변에 아는 뭐 유학원이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어느 집이든 한국에서 친척 친지 친구들 중에 누구나 캐나다 호주에 가서 다 있으니까 또 얘기 들어보면 네. 또 이런 저희들이 오늘 나눈 이런 내용들 다 들으면 다 이게 혹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선뜻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많이들 좀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많이들 오시고요. 네, 많이들 오시죠. 너무 좋은 것 제가 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 오셔서 애들은 놀게 두는 거예요. 애들은 여기서 영어만 배워가도 얼마나 큰 플러스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여기 오시는 이제 학부형들 보니까 여름에 축구 시키고 애들, 겨울에 하키 시키고. 네. 한국에서 또 하키는 또 하기 힘든 스포츠인데 네. 여기서 또 그런 것도 또 체험하면서 그렇죠. 여기는 또 아웃도어 스포츠나 이런 걸 즐길 기회가 되게 많으니까요. 참 교육 여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 좋고 네. 런던의 초등학교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고요. 많이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